오라라 일루미네이션. 지금부터 옛날 얘기를 하나 들려줄까? 옛날 한 옛날 아주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단다. 그것은 천국이었어. 모든 오리가 행복했단다. 솔직히 말하자면 모두는 아니었어. 아기 오리 두 마리가 이상한 증상을 겪고 있었거든. 바로 따분함이었지. 아기 오리들은 작고 편안한 연못 너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졌단다. 우리도 가보자. 아빠가 연못 밖은 위험하댔어. 우린 용감무쌍한 걸. 무서울 거 없어. 그래서 둘은 바깥 세상으로 나갔단다. 하지만 이들 앞에 바로 보호자가 나타났지. 도망갈 곳이 없었어. 하지만 작은 영웅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포식자들을 공격했지. 그리고 결국 죽었단다. 끝. 어? 죽은 게 끝이에요? 그래, 다 죽었어. 어떡해요? 자세히 알려줘? 좋아. 왜가리가 애들을 반토막. 어, 그만. 얘들아, 그런 얘기가 아니야. 아빠가 완전히 잘못하셨네. 엄마가 다시 제대로 얘기해줄게. 왜가리는 길을 잃은 아이들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단다. 여보, 왜가리잖아. 왜가리는 어린 오리들을 보면 잡아먹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래, 왜가리는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단다. 그런데 그 순간 엄마랑 아빠가 나타나서 두 아이를 구해줬지. 아, 그거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왔을 땐 이미 늦었다고. 어, 덱스, 걱정 마. 괜찮아질 거야. 정말요, 아빠? 당연하지. 짜부라진 아기 오리도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어. 연못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돼. 거긴 왜가리, 곰, 늑대, 폭풍, 사이클론, 토네이도, 악어, 독버섯, 조류도. 졸려요. 저 이제 잘래요. 여자 아기 오리는요, 엄마? 걔도 짜부라졌나요? 어, 아니 걱정 마. 그웬 아기 오리들은 모두 죽지 않고 무사히 연못으로 돌아갔단다. 그런데 또 다른 포식자가 나타나더니 잘 지내라고 인사했대. 끝. 진짜로. 아, 알았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아빠. 잘 자렴. 잘 자, 우리 딸. 왜? 당신이 옛날 얘기해주는 날은 제 자다 꼭 오줌 싸는 거 알아? 그래? 그럼 다행이네. 배우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 어? 뭘 배워? 연못을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래, 맞아. 난 아주 소중한 공포심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 공포심 덕에 나도 잘 살았거든. 아, 하긴 나도 그랬지. 잘 자, 여보. 당신도. 얘들아, 싱싱한 이파리만 따야 된다. 네, 아빠. 이건 괜찮아요? 딱 좋네. 이런 거 더 찾아봐라. 얘들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완전 굉장해. 어서 다들 모여, 빨리. 네, 정말 멋있잖아. 눈 뜨죠요. 저렇게 생긴 오리들 처음 봤지. 저거 봐. 먼 데로 이동하나 보다. 우와. 외국에서 온 새들인가 봐. 궁금하다. 어디서 왔을까? 가서 인사해볼까? 어, 아니야. 꼴이 너무 엉망이다. 아니야, 궁금해. 가보자. 여보, 어서. 난 됐어. 아, 가자. 낯선 새들을 또 언제 봐. 그래, 알았어. 얘들아, 엄마 새로운 친구들 만나러 가자. 얘들아? 이 정도면 괜찮지? 어, 뒷바람이 딱 좋아. 맞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 환영해요. 고마워. 반가워요. 어, 안녕. 깃털 멋져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빠가 알면 화내셔. 넌 엄마 아빠한테 가 있어. 안녕. 오빠, 가자. 뭐 하는 거야? 사이클 패스한테 죽기 싫어. 이것 좀 놔. 이 질긴 껌딱지야. 어? 나보고 껌딱지라고? 날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아니, 너 말고 얘한테 한 소리야. 넌 아주 멋진 딱지. 아, 아니 껌. 아, 아니. 농담이야. 아. 안녕, 난 킴. 아, 난 덱스야. 여긴 무스헤드 연못이고. 여긴 냉냉냉이에. 친구들하고 여기 얼마든지 있다가 내가 안내할게. 뭐 특별히 안내할 것도 없지만. 고마워. 근데 우린 남쪽으로 가야 돼. 거기서 겨울을 나야 되거든. 너희 어디 가? 우린 쭉 여기 있을 거야. 너 같은 사이코패스들. 아, 미안. 껌딱지라. 아니, 그럼 너희는 겨울에 아무데도 안 가? 응. 그럼 우리하고 같이 가자. 뭐? 진짜? 그래, 너희도 우리 무리에 들어와. 아, 그럼 참 좋겠다. 이동하는 거 재밌어. 햇빛, 바람. 아, 열대과일 좋아해? 바나나는 어때? 난... 아, 되게 맛있어. 아빠한테 여쭤볼게. 아빠! 아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이제 큰일 났어. 댁스! 그웬! 정신 나갔니? 말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해? 오빠가 시켰어요. 뭐? 오빠가 여자애랑 얘기했어요. 여자애? 그웬! 네, 걔한테 결혼하자 그랬대요. 뭐? 내가 언제? 눈으로 말하는 거 봤어. 야이! 아빠! 얘들아, 그만해! 그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환영이에요. 반가워요. 됐지? 가자. 여보? 왜? 인사하고 웃고 눈도장 찍고 할 거 다 했잖아. 저기요, 저희랑 함께 가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아, 저희 자메이카로 가요. 가보셨어요? 아니요. 어, 정말 마법 같은 곳이에요. 보시면 알아요. 바닷물이 눈부시게 빛나거든요. 우와, 저도 보고 싶은데요. 그럼 결정한 겁니다. 가족들 다 같이 가시죠. 재밌을 거예요. 어, 정말. 정말 친절하세요. 아, 잠깐만요. 뭔가 작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저희는 올겨울에 일이 아주 많아요.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아쉽게 됐네요. 저희는 못 가지만 가신다니까 거기서 잘 지내세요. 빛나는 바다한테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내년에 같이 가죠. 그래요, 내년이요. 아,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여행 잘해. 고마워. 너도 연못에서 잘 지내. 저 언니랑 결혼 못해서 어쩌냐? 세상에, 진짜 예의 없어. 누가 아니래. 연못에 잘 있어. 무슨 말이 그래. 가정교육이 잘못됐어. 쟤들 말고 당신. 나? 그래, 당신. 좋아, 내가 좀 오버한 건 나도 인정해. 아니, 이동?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 정말 구제불능이야. 왜? 우리 가족들만 안전한 살 곳을 찾아내서 우리 행복하잖아. 행복한 건 당신이지. 어? 난 넓은 바깥 세상을 보고 싶어. 저도요, 아빠. 네, 가보고 싶어요. 자메이콩? 정말 그러고 싶어? 오. 네. 네. 진짜? 그래. 네. 집수리도 좋잖아. 아니. 아, 아니요. 그 먼 거리를 이동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어느 아빠가 아무 이유 없이 애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겠어? 바닷가 섬에 놀러 가는 거 말고 좋은 게 뭐가 있다고? 좋은 아빠면 애들한테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 곳인지를 보여줘야지. 당신이 바깥 세상을 두려워한다고 나까지 그러긴 싫어. 이건 단순한 여행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모험이라고. 삶이 얼마나 가슴벅찬 건지 느껴보자. 물론 좀 무섭지. 근데 그걸 감수할 가치가 있잖아. 아니야 여보, 안 그래. 여보, 당신 제발 눈 좀 떠. 다 놓쳐버리기 전에. 얘들아 가자. 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몰라. 자다가 또 떠내려왔나 보네. 착하지. 나 좀 도와다오. 좀만 밀어줘. 좋아. 고맙다. 니네들끼리 싸우는 거 들었어. 내 생각엔 네가 맞아. 에? 제가요? 그래. 걔까 여행 같은 게 다 무슨 소리냐.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도 되잖아. 네, 그쵸? 여긴 먹을 것도 있고 또 연못도 있지 않니? 그치? 네, 있을 거 다 있죠. 근데 다른 데를 왜 가? 네 신념을 지켜, 맥.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 알았어요. 그럼 너도 나처럼 살 수 있다. 행복하고. 네. 건강하게. 네. 고독한 외톨이로. 맞아요. 네? 그래, 맞아.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야. 아하, 피곤하구나. 그냥 여기서 잘난다. 얘들아! 모두 일어나, 어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돼야지. 빨리 서둘러! 자, 출발! 자, 아침밥이다! 아빠, 뭐 하세요? 어서 날개 엔진 작동해야지. 서둘러, 준비를 해야지. 여보, 준비를 하니? 별거 아니야. 그냥, 뭐, 우리 가족 다 같이 대박 재밌는 겨울나기를 하러 이동하는 거야! 뭐? 아! 내가 이럴 줄 몰랐지? 정말? 그래, 완전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모험! 재미있을 거야. 아니 여보 잠깐만, 이거 꿈 아니야? 무슨 소리야, 꿈이라니. 진짜 가요? 그래. 먼 길을? 으흠. 자메이카로요? 그래. 다 같이? 그래. 온 가족이요? 응. 그럼 아빠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 온 가족이 자메이카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왜 못 알아들어? 고마워요 아빠. 고맙긴. 당신한테도 모험 본능이 있었네. 안 돼. 아니야, 그러지 마. 아니야, 할아버진 됐어. 어우, 제발요, 할아버지. 됐다. 어, 할아버진 가기 싫으시댄다. 어떡하겠니, 그 웬. 제발요. 네, 할아버지. 알았다. 못 당하겠구만. 얘 좀 봐라. 얼마나 귀엽니. 어, 예. 할아버지도 가신다. 안 가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 지금부터 확인 사항 체크한다. 꼬리 깃털 각도 확인. 날개 균형 확인. 머리 이륙 모두 확인. 출발. 얘들아, 노는 건 여기까지 하고 물자 대형으로 비행한다. 장난 아니다. 곧 익숙해질 거야. 이상하다. 내 방향 감각이 좀 둔하긴 하지만 이쪽이 남쪽 맞는데. 그러게, 왜 우리만 빼고 다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지?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어. 온 가족이 함께 있잖니. 우린 모험하는 중이고. 내가 모험할 거라고 했잖아? 이런 게 바로 모험이란다. 알았지? 우린 못 버티겠지. 헨 아저씨, 솔직히 말해. 괜찮아. 내가 어린인가? 어른이라고. 아니에요, 다 잘 될 거예요. 내 말이 맞지? 그래, 엄마 말씀이 맞아. 진짜 너무 재밌다. 이런 게 다 시간 지나면 추억이 되고 그러는 거지. 웃으면서 돌아보고. 최강의 오리 킬러. 걱정 마. 외갈인 움직이지 않는 건 못 봐. 거기 작은 오리들아, 안녕? 우릴 떠보는 거야. 어머나 세상에. 작고 이쁜 청둥오리 가족이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춥고 비가 오는 날씨에. 아니요, 괜찮아요. 즐거운데요? 에이, 무슨 소리야? 얼어 죽겠구먼. 아니에요. 이리 나오니 엄마서. 나 내린이란다. 내가 작고 편안한 둥지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마. 들어가렴. 여보, 해리. 해리, 보세요. 내가 누굴 데려왔게. 여행 중인 청둥오리 가족을 만나서 집으로 이렇게 데려왔다오. 청둥오리 말이에요. 두 분 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 바쁘구나. 그렇지. 폐가 되는 것 같아서요. 바쁘실 텐데요. 저희 아니어도. 폐 될 거 하나도 없단다. 아니면 혹시 우리 외가리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 청둥오리들아? 아니요, 그럴 리가요. 자고 갈 수 있으면 참 좋죠. 좋아, 잠자리를 준비하마. 외가린 오리를 쫙쫙 찢어먹던가? 아저씨, 몰라서 묻는 거야. 어떻게 먹어? 조용히 하세요. 내 차례 오면 알려다오. 네? 뭐 하는 거야, 여보? 저 외가리들 기분 상할까 봐 그러지. 우릴 먹으려고 한다고. 먹기 싫어요. 절대 못 먹을 거야. 이빨이 없잖아. 작게 자르면 먹을 수 있지. 먹기 싫어요. 뭐라고 했니? 뭐요? 아니요, 아주머니 집이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요. 그치, 얘들아? 고맙다. 여기로 이사 온 지 몇 년 됐어. 그전까지는 너희들처럼 때 되면 이동하고 그랬지. 해리가 모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 저희는 아주 사나운 포식자였어. 부리를 잽싸게 움직여서 어떤 먹이든 한 번에 막! 하지만 그것도 다 지난 일들이야. 이젠 해리가 너무 늙었거든. 그러니 먹이를 구해서 집으로 가져오는 일은 내가 도맡아 할 수밖에. 내 정신 좀 봐. 다들 무척 피곤하겠구나. 여기서 자렴. 저희는 여기서 절대 안 잘래요. 이게 여기서 제일 좋은 침대인걸. 완벽 그 자체네요. 고마워요. 우와, 여보, 촉감 봐. 우리 둥지보다 더 아늑하다. 그래, 맞아. 기름도 번들번들하네. 바로 전 손님이 아직도 여기 있네요. 시체로요? 감사해요. 고마울 거 없다, 사랑스런 오리들아. 그럼 잘 자렴. 벼룩에게 물리지 않게 조심하고. 길 그쳤다. 가자. 얘들아, 일어나. 여보, 우리 빨리 가야 돼. 뭐? 어서, 당장. 지금? 댄 아저씨는? 괜찮아. 외가리들이 깨서 아저씨를 잡아먹는 동안에. 깨셨군요.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네요. 대박. 밤중에 자다 말고 일어나지 말았어야지. 왜 그랬어? 이렇게 깊은 밤은 포식자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시간이란 말이야. 애들은 놔둬요. 빨리 해치워야겠구나. 도망쳐! 나한테 맡겨! 여보, 잡아! 괜찮다, 얘들아. 움직이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거라. 살려주세요. 돌갈이도 못했어요. 제발. 내가 약속하마. 안 아프게 해줄게. 요 녀석이 너희를 냉큼 집어삼키려고 하더라고. 요 놈의 물고기, 오, 아주 못됐어. 저희 애들을 구하신 거군요. 별거 아니야. 덕분에 우리도 내일 아침거리가 생겼네. 그쵸, 여보? 이제 모두 코 찾았구나. 정말 가야겠니? 아직 이른 시간인데 너희 애들이 많이 생각날 것 같구나. 어찌나 귀여운지. 너희들 아주 좋은 맛이 나는구나. 그냥 확 잡아먹어버릴까? 한번 해본 소리야. 장난 같아? 어? 농담한 거야. 농담이라고. 재밌네요. 그럼 이제 가볼게요. 고마웠어요. 잘 가렴. 할아버지한테 뽀뽀해요. 아냐아냐아냐, 하지마. 손 키스만. 아, 괜찮으니까 나오지 말고 그냥 계세요. 해리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절대 잊지 말고 돌아올 때 꼭 들러야 한다. 스릴 있었지? 그러게, 맞아. 에린이 프라이팬 꺼낸 거. 와, 그땐 진짜 놀랐어. 죽은 물고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졸음. 그래도 좋은 분들이었어. 어, 좋은 분들이야. 너무 좋아서 문제지. 엄마, 아빠, 와보세요. 멋있는 게 있어요. 와, 예, 덱스. 모험한다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그래, 멋있네. 근데 우리 가던길은 계속 가야지. 꼰대처럼 그러지 말고. 조심해! 아유, 야! 당했지! 참 재밌네. 길 잃기 전에 빨리 내려가자. 에이, 아빠,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해봐요. 그래, 알았어. 그럼 조금만 더. 근데 저게 뭐지? 얘들아, 괜찮니? 네, 짜릿했어요. 또 해봐요. 네. 엄마는? 엄마 어딨니? 여보? 너희 엄마가 아니네. 여기야. 응? 올라와. 여기서 보면 더 잘 보인다고. 여보, 다친 데 없어? 어? 아프진 않고. 당신 이름은? 여기 깃털 몇 개야? 여보, 나 괜찮아. 다행이다. 됐어. 자, 얘들아, 이륙할 준비해. 여길 벗어나야. 우리 여긴 대체 어디야? 모르겠어. 이렇게 멀리 온 건 처음이라. 아저씨, 여기 와본 적 있으세요? 대나저씨? 저기요, 얘들아. 누구 언니? 난 높은 데 싫어. 예. 야! 야! 야! 대나 아저씨? 그래, 맞아, 나야. 대나 아버지! 저런 좋은 삶이. 아, 왜? 저희가 갈게요, 대나 아버지. 아저씨는 우리끼리 떠나길 바라실 걸. 정말이야, 우릴 위하신다고. 아, 안녕. 비둘기 녀석. 대나라버지! 할아버지! 대나라버지! 대나저씨!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저씨! 아저씨! 잡아먹힌 거 아니에요? 걱정 마. 아무도 할아버진 안 잡아먹어. 할아버지! 기다려! 같이 가! 비켜! 날개 쳐! 이세한 게 중요할 거야! 짐 발랐다! 짐 발랐어! 우리 짐 묻었다고!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날개 대지 마! 야! 됐어! 왜? 잠깐! 우리가 좀 가만 놔도 뒤로 물러서라고! 당장 꺼져! 이 쓰레기 같은 밑바닥 유해 조류들아! 거기 촌뜨기. 다시 말해봐. 어느 대목? 쓰레기 같은 밑바닥 유해조류? 난 그냥 유해조류라고 말하려고 했어. 뭐 그것도 좋은 말은 아니지만 다른 표현들은 어쩌다가 잘못 나온 거야. 난 너희 오리들만 보면 속이 뒤집혀. 하루 종일 공원에서 인간들이 던져주는 거나 받아먹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고 우리 식량을 훔치는 데다 심지어 우리를 모욕해? 뭐? 아냐 아냐 나 이름! 아메? 그래? 아메? 난 멍청푸다. 열심히 일하는 새들의 대장이지. 그런 우리 유해조류라고?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멍첨프. 어? 지금 뭐랬어? 미안. 난 네가 멍첨프인 줄. 그래 맞아. 근데 알았어 멍첨프. 어? 지금 뭐라고? 아, 미안 나만 잘못 들었어? 분명히 멍첨프라고. 지금 뭐라고? 네 알았어. 뭔가 아주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 미안해 지나갈게. 고마워. 어 안녕. 난 팸이라고 해. 이 남자 부인이지. 이 남자가 얼마나 멍청한 소리만 하는지 내가 잘 알아. 아, 그래, 맞아. 그렇지만 남편이 나쁜 뜻으로 한 소리는 아니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샌드위치 나눠 먹을래? 50대 50. 80대 20. 60대 40. 70대 30. 65대 35. 68대 32. 67대 33. 그래, 좋아. 댄 아저씨, 자르세요. 에이. 50대 50으로 하면 안 되나? 아저씨! 알았어, 알았어. 너, 마음에 들어. 고마워. 아까는 너무 좋아서 미안해, 사실. 요즘 내가 가끔 좀 예민해. 비둘기들은 감성이 충만하거든. 그치, 얘들아! 아, 그럼요. 우린 사랑받고 싶어요. 존중도요! 좋아!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 내가 처리해줄게. 정말? 사실 우린 길을 잃었거든. 자메이카로 가려고. 아 거기 퀸스에 있잖아. 뉴욕 말고 남쪽 섬 말이야. 아 그 자메이카라면 자기 날개처럼 훤히 꿰고 있는 친구가 있어. 우릴 도와줄까? 그럼. 사실 그 친구한텐 좀 아픈 얘기긴 한데 문제는 안 될 거야. 따라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쪽이야! 우와, 엄마! 완전 멋있어요! 맞아! 60대 40! 70대 30! 6만 4천 대 40! 당신 생각보다 의외로 세네. 그래? 여태 몰랐어? 아니, 난... 아니야! 알지! 진작에! 뭐하고 있어 천뜨기들 어서와. 장난해? 이 생지옥 같은 도시 한복판을 또 들어가라고? 왜 이래. 별거 아니야. 내 뒤에만 바짝 붙어서 따라와. 그럼 아무 일 없이 건너갈 수 있어. 나 괜찮아.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 야. 괜찮아. 멀쩡해. 할 수 있어. 와! 하하! 피했지, 롱버스야! 좀 떨어져서 따라와. 여기 있다 우리 공주님. 고마워요. 와 그웬 기다려. 아빠가 갈게. 저거 봐 저거. 자메이카야. 어디 있는데? 아! 저게 뭐야? 어? 아 저거? 저건 걱정하지 마. 대신 알아둘 게 있어. 들로의 주인은 요리사야. 요리사? 그래 요리사. 포식자랑 비슷해. 다른 점은 널 먹지 않고 게으른 포식자들한테 널 먹인다는 거. 이쪽이야. 나부터 들어가렴. 아이씨. 아무도 없어. 야! 어이, 들러이, 잘 있었어? 오랜만이야. 좋아 보이는데 기타락수 좀 해. 청둥오리 애들이 왔어. 너한테 물어볼 게 있대. 저 들로이 씨 맞으시죠? 아, 반가워요. 혹시 자메이카 가는 길 아세요? 자메이카 가는 길을 아느냐고? 거봐, 예민한 얘기라니까 거기가 고향이거든. 어떻게? 한밤중에 요리사한테 붙잡혔대. 그 뒤로 자유를 잃고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거야. 들로이, 길 좀 알려줘. 자유의 여신상으로 가서 남쪽 4.5km, 동쪽 1.5km, 서쪽 15km, 남서쪽 1.5km, 남남동 3km, 그리고 남남서로 쭉 가면 돼. 한참 날아가다 보면 아름답고 푸른 산맥이 보일 거야. 춤추는 안개 자욱하게 서려 있는 산, 그게 자메이카야. 아, 울지마 울지마. 또 들로이, 괜찮아. 너 속상하라고 물은 거 아니야. 자메이카. 가족들 보고 싶어. 대본, 꼬마 도니, 돌로레스, 디디, 웨스타. 내 사촌. 아빠, 이 아저씨 두고 갈 거 아니죠? 세장이 너무 답답해 보여요. 고흥해. 뭐, 우린 할 수 있는 게 없어. 열쇠를 찾아봐요. 안 될 거야. 그거 불가능해. 왜요? 어딨어요? 저 아래. 요리사가 열쇠 항상 갖고 다녀. 너 저 미치광이한테 가까이 갔다간 후회하게 될 거야. 요리사가 너 잡아서 오렌지 떡 만들어. 오렌지 떡이 뭐예요? 네 몸 위에 오렌지 올린 거. 됐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가져올게요. 뭐?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못해. 아빠가 겁이 많아 뭘 못한다고? 저까지 그러란 법은 없잖아요. 좋아, 그럼 내가 가져온다. 그럼 저도 같이 가요. 넌 여기 있어. 아빠! 오지마! 넌 여기 있어. 와. 왜 왔어? 거기 있으라고 했잖아. 왜? 재밌는 건 당신 혼자 다 하게. 가자. 저거야. 여보, 열쇠 꺼내게. 꼬리 잡아 빨리. 됐어. 저기 봐. 여보. 좀만. 여보. 좀만 더. 여보. 됐어. 여보. 오렌지 더비싼 Surviving. 왜요? 댄스 파티 하는 날이야. 우린 끝났어. 상황하지 마, 여보.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냐고. 여보, 우린 절대 안 죽어. 알았지?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져? 그건 나도 몰라. 그렇지만 당황하면 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알았어. 뭘? 지금까지 하던 거. 그냥 계속해. 어떻게? 이렇게? 그래,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여보. 좋아, 내가 리드할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아니, 열쇠는? 어딨어? 삼켜놔봐. 잘하는 짓이다. 토해내. 얼른 뱉어. 지금 노력 중이야. 여보, 빨리. 요리사 요 앞에 다 왔어. 완전 뚜껑 열렸네. 여보, 빨리 토해봐. 하지마. 빨리, 급해. 얘들아, 이리 와. 같이 하자. 어서 또 그래, 또 안 나와. 오리 먹는 인간 들어온다. 갇혀 있었는데 이젠 아니야. 세상 밖으로 나왔어. 너희 덕분이야. 너희 다. 특히 너 아주 강한 오리야. 나 아는 오리 중에 너 제일 용감해. 그 정도? 용감은 무슨? 와! 위험한 걸 알면서도 너 뛰어들었잖아. 용감 맞지? 그러게, 듣고 보니까 정말 용감하다는 말이 맞네. 들었어? 나 용감하대. 내 고향 섬 가고 싶댔지? 영광이야. 나 직접 안내할게. 그게 정말이야? 너희 위해 나 뭐든지 해. 왜냐면 나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우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새처럼 자유로워. 난 새니까. 내가 이런 소리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 진짜 존경스럽다. 고마워 멍청프. 너도 괜찮은 새야. 이상하네. 왜 눈에서 땀이 나지? 꺼져 이 괴상한 오리들아, 가라고. 잘 있어. 안녕히 계세요. 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럼 나 가네. 샌드위치 누구 덕에 먹었나 잊지 마. 잘 가. 촌스러운 시골뜨기들 사랑해. 잊어지지 않아. 몇 시간만 있으면 바닷가 나와. 그 바다 건너면 드디어 우리 고향에 도착할 수 있다고. 저 들로이, 자메이카에서는 밤이 되면 바닷물에서 빛이 난다는데 그게 진짜야? 얘기만 들으면 꼭 마법 같아서 말이지. 아하하, 그 얘기를 들었구나.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면 분명히 기대 이상일걸. 자메이카! 나 고향 간다! 간다, 간다! 엄마! 응? 괜찮아, 그 웬. 그냥 날면서 놓. 여기서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아무도 안 봐. 엄마가 앞에서 가려줄게. 왜 그래? 지금 큰 게 마려운가 봐. 거기 뒤에 별일 없지? 아빠, 보지 마세요! 아이고, 미안! 아빠가 실수! 엄마, 모르겠어요. 착륙하면 안 돼요? 착륙은 안 해. 너도 이제 애기 아니니까 그냥 놓. 스트레스 때문에 못 놔요. 그리고 더럽잖아요. 더러운 거 아니야. 우린 새야. 새는 다 날면서 노는 거라고. 밑에서 누가 보면 어떡해요? 걱정 마. 아무도 안 봐. 착륙은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절대로 안 해. 아무도 안 보는 거 맞아요? 그웬! 빨리 놓! 안 그럼 두고 갈 거야! 네, 알았어요. 그냥 가면서 넣어도 되는 걸 굳이 내려와서 이게 뭐야! 에이, 그냥 놔둬. 부드러운 이끼 있어요? 그냥 이파리로 해! 아! 누가 봐요! 보고 있어요! 저기서 누가 본다고요! 어디! 어디! 보자. 내 뒤에 딱 붙어라. 우와, 진짜요? 음흠. 대박. 그 용기 마음에 들어. 여보? 이래도 괜찮을까? 걱정 마. 저 청둥오리 지금 정신적 성장하고 있어. 우리도 따라가자고. 혹시 모르니 발톱 팍 세우고. 오리한테도 발톱이 있어요, 엄마? 그래요. 그리고 양쪽 날개를 높이 들어봐요. 하늘로 쭉. 자, 그럼 이번엔 오리 알 자세. 알에서 깨어나는 아기 오리처럼 웅크렸다가 꽤. 아주 잘했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좋아요. 한 번만 더.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손님이다! 우리 형제 참외 여러분,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손님들이 놀라서 도망가시면 어째요? 안녕하세요. 전 구구예요. 누추한 저희 오아시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아시스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침 운동을 하는 중이에요. 위대하신 얼과 메이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두 분이 문을 열면 천국이 나타나거든요. 오, 운이 좋으시네요. 두 분이 오셨어요. 가시지요. 잘 오셨어요. 저희가 사는 이곳은 바로 화합의 정원이랍니다. 이럴 수가, 여긴 우리들의 천국이죠? 네, 맞아요. 완벽해.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완벽한 장소에 오신 겁니다. 이곳의 인간들은 우리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얼마 전엔 미끄럼틀도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실컷 머무르셔도 괜찮습니다. 우와. 여보, 우리 한나절만 여기 있다 가는 게 어때? 여기 있다 가요. 그래, 네. 좀 있자, 응? 어? 아니야, 안 돼. 여기서 시간 낭비하는 건 반대야. 기왕 온 거 제대로 즐겨야지. 시간 낭비를 왜 해? 다 같이 여기서 재밌게 놀아보자. 예! 미끄럼틀이다! 너무 빙쳐라! 바다에 영나가 신다! 바다의 용은 배가 고프다! 바다의 용을 무찌르자! 아우, 그웬! 그웬, 조심해야지. 그런 건 살살 해야 되는 거야. 정말요? 아우, 벤 아저씨! 왜? 나도 놀 거야. 바다의 용은 좀 쉴게. 자매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얼과 메이가 우리를 데리고 소풍을 간답니다. 기대가 되는군요. 정말 좋죠? 서둘러요 여러분, 어서요. 시간 없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 출발! 안 돼요. 가지 말아요. 가면 안 돼요. 너무 빨리 타고 싶네. 구구, 멈춰요. 무슨 일이죠? 요리사요. 같이 가고 싶은가요? 좋아요, 갑시다. 가면 안 돼요. 꼴찌로 오면 바보. 구구, 바다요. 그웬 안 돼. 때리지 마. 아빠를 때리면 어떡해. 어디 가요? 이번엔 들로이 아저씨가 바다용이야. 알았어, 나 할게. 가고 하세요. 안 돼. 살살 해야지. 알았네요. 그웬, 살살 하라잖니. 지금 우리들을 데려가서 에이, 오렌지랑 아니에요. 같이 사람들한테 먹이려는 거라고요. 엑스, 왜 그러니? 아빠, 요리사예요. 그 사람. 뭐라고 메이가 요리사한테 오리들을 먹으라고 넘겼어요. 아니, 뭐라고요? 덱스, 엄마한테 가 있어. 내가 해결할게. 아니에요. 같이 가요. 엄마한테 저도... 가, 어서. 구구, 저 트럭에 타지 말아요. 친구분들에겐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 알아요. 이건 함정이에요. 여러분, 오리구이 되기 싫으면 빨리 내리세요. 오리구이? 뭐? 그게 뭔데? 내려요, 빨리요. 요리사가 오기 전에 가야 돼요. 이거 놔. 얼과 메이는 우리를 덱스? 이끌어주고 마사지. 덱스! 도망쳐요, 모두! 어서! 여보, 요리사야! 뭐? 어서 여길 빠져나가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안 되겠다, 가자! 어서 나오죠! 빨리, 빨리! 도망가야 해, 어서! 모두 이륙해요! 덱스, 여기 엎혀! 서둘러요! 여러분, 쉬었다가요. 이쪽으로. 둘 다 괜찮아? 왜 그래? 엄마, 요리사가... 내가 말해줄게. 피하라고 했는데 덱스가 말을 안 들어서 잡힐 뻔했어. 아빠, 난 도와드리려고... 네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란 말이야. 내 말 알아듣겠어? 덱스, 이런 문제는 어른들한테 맡겨두고. 여러분, 오늘은 이만하죠. 여기서 쉽시다. 오빠 화났어? 내가 안아줄게. 아니야, 됐어. 필요 없어. 아, 저리 가라고. 가만히 있어. 화 풀어줄게. 아. 이제 놓아줄래? 풀렸어? 아니. 아직 효과가 없나 봐. 지금은? 별로. 지금도? 이제? 똑같아. 좀나? 아니. 여러분 모두 흩어져요! 얘들아! 덱스! 왜? 잡아먹겠지? 우리도 잡으러 올 거고 우리도 먹히겠네. 우리 완전 토 나오는 맛이면 좋겠다. 그웬 포기하지 말자.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정말? 그래 생각해보자. 그치만 어떡해. 오빠 못 날잖아. 우린 끝이야. 아 그웬, 넌 천재야. 누구? 우린 이렇게 동구이가 될 순 없어. 여보, 계속해. 여보? 가망이 없어. 뭐? 아니야. 가망 없지 않아. 할 수 있어. 우리 애들을 잃었잖아, 맥. 당신 말이 맞았어. 그냥 계속 연못에 있을걸. 여보, 당신답지 않은 말 그만해. 당신은 모험도 좋아하고 또 용감하잖아. 뭐든지 포기도 안 하고. 당신, 나도 포기 안 했는걸. 이러지 마. 당신이 맨날 나한테 하는 말 있잖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을 갖자. 맞아. 우리가 힘을 합하면 우리 애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이 정신나간 여행을 멋지게 마무리할 거야. 애들한테도 보여주자. 위험이 닥치면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소리를 세우라고. 아, 이거 봐 여보. 할 수 있다고 여보. 우린 할 수 있어. 그래, 가자. 좋아. 왼쪽. 아, 아니, 당신, 그쪽 말고. 당신 맞아. 왼쪽으로 가. 위쪽이 자꾸 아니. 여봐, 네. 둘이 같이 해. 이렇게. 둘이 같이. 예? 둘이 이렇게. 넌 날 계속 몇 년 가뒀어. 이제 내 친구들 요리하려고 해? 못 참아! 이제 받은 거 그대로 복수할 거야! 복수해주자! 방전! 아! 자, 받아라. 와서 정말 기뻐. 우와, 이게 뭐야. 너 완전 자메이카 스타일로 꾸몄구나. 멋지다. 자자, 모두 출발. 빨리빨리. 여러분, 느낌 와요? 이상하네. 길 잘 모르겠어요. 방향을 잘못 들었나? 걱정 마요. 정 안 되면 자유의 여신상 있는 대로 다시 가죠, 뭐. 여보? 응? 물에서 빛이 나. 빛이 진짜였어. 바다가 빛나. 아빠 저거 봐요. 그래 맞아, 저게 자메이카야. 덱스, 뭐하고 있어? 앞장서야지. 그웬, 확인사항 체크해. 네, 선장님. 꼬리깃털 깍두. 확인. 날개 균형. 확인. 머리 이륜 모드. 이륜 모드. 이륜 모드. 확인. 자, 출발. 바뀌셨군요. 늦게라도 오길 잘했죠? 김! 어? 덱스! 덱스 왔구나! 우와, 날개 좀 봐! 진짜 멋지다! 고마워. 오빠가 자면서 맨날 언니 이름 우와! 집에 돌아왔다! 왜? 고마워. 뭐가? 내 눈을 뜨게 해줘서. 눈 좀 봐. 이듬해 봄. 제발요, 나. 안 돼, 그 웬. 이쑤시개는 집에 못 데려가. 이쑤시개가 같이 가고 싶대요. 아니야. 이제는 이쑤시개를 놔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알았지? 나. 그럼 갈 준비 됐지? 아 잠깐, 아빠는 어디 계셔? 얘들아, 여보, 여보. 저기 있는 새들이 길을 잃었대. 내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어.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보, 펭귄들은 남극에서 사는 거 알고 있지? 당연하지. 재밌을 거야. 네, 남극에 간다. 안 돼. 난 안 가. 절대로. 어떡해요, 할아버지. 네. 네. 알았어. 그럼 남극으로 떠나자꾸나. 예! 가자, 여보. 남극으로 출발하자고. 이러다 세계일주 하겠네. 좋아. 남극 가는 코스를 짜보자. 코스타리카, 바나마, 아마존강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데 어떠니?